멋진 길 위에 모든 꿈들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심장 소리 너와 나 함께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 다시 일어설 용기 한빛의 속도로 끝없이 달려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가 한빛의 속도로 멈추지 않는 걸 함께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도 내일의 빛을 믿어 속도로 끝없이 달려가